That's my type. 자, 눈 맞춰볼까? 미리 걱정하는 건 버려 잠깐. We live in that good life, good life. 꿈이 없을수록 better. 자연스럽게 망설이면 never. 이끌린 대로 해. 나다울 때 누구보다 눈부셔 난 I've been acting too. Feel so cool.